그래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.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참 고마운 사랑입니다. 그런 길을 위해서 나의 심장 좋은데 사랑이라